버릇이 하나 생겼어. 눈 뜨면 내게 전화 걸어. 언제나 하루의 시작은 너야. 난 궁금해 넌 뭐야. 넌 달라도 어떡해. 내게 이래.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른 척. 아무 말도 아닌 척. 어제 오늘 내일 모레 모두 다 알고 싶어. 궁금해 오늘도 궁금해 내일도 매일 매일 너만 생각해. 궁금해 오늘도 궁금해 내일도 하루 종일 매일 솔직한 네 맘을 말해줘. 솔직한 내 맘 보여줄게. 먼저 다.